HUBS 쉿! 귓속 도서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책을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책이 찾아왔다. 여러분의 귓속 도서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오늘은 고전 명작 도서를 가져왔는데요. 그만큼 할 말이 많으니 얼른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9월 26일, 오늘의 이야기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입니다. 실로의 클로린. 함께 오셀로에 대해 이야기해볼 분은 첫 주차에 소개해드렸었죠. 25살 박상진 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진 씨. 네, 안녕하세요. 한대방송국 제작부 PD 25세 박상진입니다. 네, 오늘의 책 오셀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셀로는 몇 번째 비극이었죠? 오셀로가 이제 햄릿 다음에 선보여진 두 번째 비극입니다. 그렇군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각 주인공들이 결함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오셀로는 어떤 결함이 있을까요? 오셀로는 질투가 많은 인물이죠. 그가 이룬 성공이나 그가 가진 훌륭한 능력과는 별개로 오셀로가 보여주는 절망적인 질투는 책을 읽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오셀로를 읽었는데요. 저는 주인공 오셀로가 보여주는 질투도 질투지만 이야고가 보여주는 시기와 질투도 잔인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야고의 시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답니다. 아, 잠깐만요, 나연 씨. 학우분들은 이야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상진 씨 왜 이렇게 재촉하세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Call on me. 조세프 셀벳의 Call on me. Slamming my head into wall so I can just keep chasing a feeling. Intimacy every night, don't really like, just need to be needed. Hopefully I'll get better in time, cause damn this shit hurts in the morning. Where the hell am I and who are you? Cause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Yeah, I got lost, so I'm gonna need you too. Cause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So I'm lost, so I'm gonna need you too.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Day spent walking around feeling like tomorrow might be yesterday. Like I've lost total track of time, my best is done, I'm slipping away, yeah. Hopefully I'll do better in time, cause damn this shit hurts in the morning. Where the hell am I and who are you? Cause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Yeah, I got lost, so I'm gonna need you too. Cause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So I'm lost, so I'm gonna need you too.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Please ring my bell. 오늘의 주인공 오셀로는 아랍계 흑인인 무어인입니다. 지금은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장군이지만 무어인이란 출신은 그에게 항상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죠. 반대로 이아고는 백인이지만 교활하고 야망에 찬 오셀로의 기수입니다. 오셀로는 이 두 명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오셀로가 베니스 공국의 원로인 브러벤쇼의 딸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지며 시작됩니다. 브러벤쇼는 오셀로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지만 둘은 몰래 결혼하죠. 한편 오셀로는 자신의 부하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캐시오를 부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아고는 그토록 바라던 부관 자리를 캐시오에게 빼앗기게 되자 앙심을 품고 오셀로와 캐시오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얼마 후 오셀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아고는 순찰을 돌고 있던 캐시오에게 술을 권하는데요. 술에 잔뜩 취해 난동을 피운 캐시오. 이를 알게 된 오셀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캐시오를 파면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아고의 귀여운 질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아고의 끔찍한 계략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캐시오와 데스데모나가 미래 중이라며 거짓 보고를 합니다. 오셀로가 그 말을 믿지 않자 얼마 전 오셀로가 아내에게 선물해준 손수건을 확인해 보라고 하죠. 물론 이아고는 사전에 자신의 아내를 시켜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훔쳐오게 해 그 손수건을 캐시오의 방에 떨어뜨려뒀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오셀로는 크게 분노하고 마는데요. 슬슬 왜 오셀로가 비극으로 이야기되는지 감이 오실까요?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셰익스피어가 그려낸 절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컴패티의 Dear God. Dear God, where'd you go? You haven't been answering your phone. Not saying I'm mad, but the world is fucked up. So you should come around more. Oh dear God, I hate to say, people don't believe in you these days. Not saying I don't, but the world is fucked up. So you should come around more, oh dear God. We haven't talked in a while. I'm all grown up now, but still feel like a child. And I'm sorry that I only holler when I need a favor. But all my people really need a savior. Enough about me, what about you, dog? You beefing with science? And by the way, I got some bad pressure in my sinus. It may be a migraine, it may be the climate change. But who am I to talk? I haven't recycled in 5 days. Dear God, we still celebrate Christmas, cause the novelty of holidays is really big business. You heard the prophecy of old Saint Nick. I heard this year he got Miss Claus some big fake tits. And the longer you go missing, the more the story's twisted. And people count the days to make their birthday wishes. And it's never gonna change. So you should come around more, oh dear God. Where'd you go? You haven't been answering your phone. Not saying I'm mad, but the world is fucked up. So you should come around more, oh dear God. I hate to say, people don't believe in you these days. Not saying I don't, but the world is fucked up. So you should come around more. Goddamn. People say that I'm insensitive and that I use your name in vain, and I should be more sensitive. But I bet they mean more secretive to not expose the hypocrite and every walking piece of shit. And hiding is insulting your intelligence. That fake ass walking around in Sunday's best, when they know the world revolves around money and sex. The worst people are the first to forget. I bite my tongue but can't change how I think. I talk to you because I can't afford a shrink. It's the everyday people do the ugliest things. And it's never gonna, never gonna change. So you should come around more, oh dear God. 어느 날 캐시오가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것을 보자 오셀로는 아내와 캐시오가 미래 중이라는 이아고의 이야기를 확신하게 됩니다. 분노에 찬 오셀로는 이아고에게 캐시오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아내 데스데모나를 두 손으로 직접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보름달이 뜬 깊은 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합니다. 데스데모나가 오셀로를 기다리다 먼저 잠이 들자 차마 아내를 칼로 뵐 수 없었던 그는 입맞춤하는 척하며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때 캐시오가 이아고의 아내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오셀로의 오해를 풀어주게 되죠.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오셀로는 큰 후회와 슬픔에 잠겨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목을 찔러 자결하고 맙니다. 어떠신가요? 하구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수가 명확해졌을 때 좌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오셀로만큼 큰 실수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 저런 상황에 놓인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고 감정이 앞서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온 제 스스로가 미워질 것 같아요. 상진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경험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좌절 후에 희망을 노래한다는 표현처럼 좌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불행이 있어 행복을 안다는 말처럼 한 번쯤은 좌절을 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더 돋보일 수 있겠죠? 늘 희망차기만 하면 희망이 희망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오셀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티키타카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Oh dear God, put me out of my misery. Take this heart. How did you give me like this? 루벤의 Dear God. It's bold of you to keep asking for more. Cause you're so hard to quit. And it's so inconvenient for us both. And I tried, Lord, did I try? I said I but I'm stuck with you on my mind. Oh dear God, pull me out of my misery. Take this heart, hits me so hard. All about it just gets to me. Oh dear God, don't really get what this is. It's not gold, but we give back to like it's so. We just can't call it quits. We throw our dignity off with our clothes. start with you on my mind. Oh dear God, pull me out of my misery. Take this heart, hits me so hard. All about it just gets to me. Oh dear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I wanna know. Do I love or let go? Oh dear God, get me out of my misery. Take this heart. Hits me so hard. Everybody just kiss me. 티키타카 토론 시간. 귓속도서관의 티키타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셀로의 이아고의 입장을 대변해보는 주제인데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힘든 취준 생활을 끝내고 꿈꾸던 회사에 취직한 당신. 실수를 저지른 동료를 보았다면 직장 선배에게 친구의 실수를 은근슬쩍 말하고 자신이 점수를 딴다. 대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의리를 지키고 조용히 눈 감아준다. 상진 씨는 어떤 선택하실래요? 아, 글쎄요. 취준 생활을 얼마나 한 상황이죠? 아, 한 4년 정도 하신 상황이면 어떨까요? 4년이요? 아, 그럼 저는 무조건 일러 바쳐야죠. 아, 그쵸. 졸업에 4년까지 취준하셨으면 30살 정도 되셨을 텐데. 그쵸. 아우, 너무 칼같이 대답하셔서 놀라울 정도인데요. 평소에 인성에 문제 있다는 소리 좀 들으실 것 같아요. 나연씨, 4년입니다. 4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회사에 들어갔다는 건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우월한 개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존력은 단호한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네요. 그럼 나연 씨는 동기를 위해서 눈 감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못 본 척하는 게 훗날 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나연 씨, 기회는 두 번이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맞나요? 어쨌든 저도 뭐 당하고만 살진 않겠지만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말처럼 동기를 아끼는 게 더 큰 기회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또 최근 성행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권모술수 권민우 씨 기억하실까요? 그 배역을 생각해보면 1년부 동기가 그리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료를 짓밟을 각오 되셨을까요? 그럼 마지막 곡 들으면서 월요일 힘차게 나아가 보자고요. 그린데이의 홀리데이. 'Cause I'm bleeding, the company lost the warning.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남긴 37편의 작품 중 오셀로는 특히나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단순히 오셀로가 4대 비극이어서가 아니라 오셀로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내면에 숨겨진 의심과 눈먼 환상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까지도 연극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 시간이 나시는 분은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옆에 상수 씨가 시간이 없다고 계속 재촉하고 계시는데요. 아,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귓속도서관의 세 번째 이야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였습니다. 오늘의 사서는 PD의 김소은, 기술의 신민석, 그리고 저 강나연. 저는 박상진이었습니다. 안녕! UBS